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명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 글이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써야 하고, 또이 글이 수백 년 동안 전해져 안목 있는 사람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글인가를 생각하며 써야 한다. 내 원수가 들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말.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들어도 유익함을 느낄 수 있는 말. 그런 말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명언 가지고 오겠습니다.